감성, 감정을 담아내는 소리. 인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어. 첫 걸음마, 첫 소풍, 첫사랑. 드라마 구미호련의 대사입니다. 아름다운 추억들만 우리 곁에 남아있었더라면 뒤돌아봤을 때 매일이 추억이라고 여겨질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린 때론 추억을 되짚어보며 현재를 살아가기도, 추억에 파묻혀 현재를 비관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감성은 여러분의 추억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추억은 그때 그 시절 기억나? 라는 물음 하나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무척 강렬했던 기억들이라고 생각해요. 좋았던 일들도 모두 추억이 될 수 있고 당시엔 기분 나쁘고 우울했던 나날들 또한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건 무척 강렬해서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연도를 던져주면 그때와 관련된 기억들로 가득 차게 되죠. 2020년 하면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것 같네요. 방탄소년단의 잠시 듣고 코너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매번 같은 하루 우리 마음만은 똑같잖아 내 곁에 네가 없어도 yeah 내 곁에 내가 없어도 yeah 우리 함께 이 걸 다 알자 Be your Beverly Hills like you did the same to me. 넌 빠른 건 조금 way home. 너무 느린 건 조금 지루해. 너무 빠르지도 않게. 또는 느리지도 않게. 우리 예속도에 맞춰가보자고 이건 꽤나 긴 즐거운 걸었어. 비록 지금은 멀어졌어도 우리 마음만은 똑같잖아 내 곁에 네가 없어도 yeah 네 곁에 내가 없어도 yeah 우리 함께인 걸 다 알잖아 드라마 속 ASMR 여러분의 한 주를 앗아갔던 그때 그 시절의 드라마가 있나요? 추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음악과 드라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책임진 기억조작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들. 먼저 드라마 드림하이를 들 수 있죠. I dream high로 시작하는 OST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김수현, 수지 주연의 드라마로 청춘들의 아픔을 잘 담아낸 음악 힐링 로맨스 드라마죠. 장르도 복잡하네요.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학생회 선배들이 이 노래로 입학식 때 플래시몹을 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나네요. 하이틴 드라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와, F4다로 시작하는 오글거림의 향연, 이민호 구혜선 주연의 꽃보다 남자입니다. 아, 이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신하고 교복을 사달라고 졸랐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대본에는 없지만 솔직히 하이틴 드라마 하면 이건 필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나 너 좋아하냐? 또 큰 열풍을 끌었던 박신혜, 이민호 주연의 상속자들 말이에요. 이때 친구들한테 이걸 어찌나 따라했던지. 그러고 보면 이민호 배우님은 하이틴 드라마에서 주로 재벌 역할을 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때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들이,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꽃보다 남자의 OST, 내 머리가 나빠서 듣고 오실게요. 다시 또 cry for you 네가 너무 생각나는 날 추억은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우린 때로는 추억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죠. 추억을 선사한 존재가 곁에 없을 때 아름다웠던 추억 때문에 겪고 있는 현재가 더욱 쓰라린 것처럼 느껴질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추억을 들춰내는 것 또한 겁내기도 해요. 들춰내봤자 우는 것밖에 더해?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에요. 그럴 땐 이 말을 꼭 떠올려주셨으면 해요. 그 시간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긴 지금 그 시간들을 버릴 용기도 같이 생겼다. 은주의 방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예요. 아름다운 기억들로 가득한 추억을 되짚어보고 현재를 위해 가끔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거나 혹은 현재를 위해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사랑은 겨우 외곽밖에 안 돼. 세븐틴 겨우 추억을 그리며 함께한 오늘의 감성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이건 절대 추억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쁜 기억들이 추억이 되고 너무 행복해서 추억으로 반드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좋은 기억들이 악몽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억에 파묻혀 살기보단 현재를 보는 것. 추억과 기억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이겨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할게요.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가도 하나 없이 봄은 기다림을 몰랐어 눈치 없이 와버렸어 자국이 지워진 거리 여기 난 맞춰있는 나 혼자 가는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yeah.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린 날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지갑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되갚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진짜 더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한가 발이 떼지지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나자 I'm gonna go in the forest 하루가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 하루 또 만나겠지 On my pillow Hey.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내 하루 시작과 끝 안녕이란 my love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있지 마 어둠에 숨지 마 빛은 더 떠오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